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의 문안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성서 거의 끝자락에 학개서라는 아주 짧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단 두 장으로 이루어진 학개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 학개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거두려고 하고 뿌리려 할지라도 그 수확이 적다고 느끼실 때, 나의 삶의 성취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챙기시고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드리갈 합창단의 음성으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잠언 말씀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잠언 1장 4절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젊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삶이 황혼으로 저물기 전에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일, 인생에 이보다 즐겁고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파 1188kHz와 1566kHz로 북녘당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과 또 북녘당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살펴보고 건강상식 많이들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요. 오늘은 어깨 관련한 통증, 북에서도 아마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이 50견이라고 하죠. 50견이나 뭐 이 관절 관련해서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유익한 정보도 얻으시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동서독의 보건의료 협정이 결국 통일을 이루게 하는 모멘텀이 됐어요. 남북간 보건의료 협정이라는 것은 저는 상징적인 그 교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군사 무슨 핫라인만 만들 건지 아니라 지금 감염병, 전염병 핫라인 만들어야 돼요. 남북간에 이런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생존하고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염병 데이터나 이런 대규모 또 철새들 곤충, 그 동물들을 통해서 매개로 되는 전염병은 불과 북한에서 유행하는 것이 남한에 옵니다. 북한산 말라리아 늘고 있어요. 결핵이 늘고 있어요. 이 저 A1도 마찬가지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말이지만 이 남북한 합쳐봐야 캘리포니아 땅 반밖에 안 되는 데서 불과 몇 킬로를 사이를 두고 우리가 DMZ 놔두고 남북한 있잖아요. 이런 질병을 핫라인을 만들어서 남북한 의료인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이제는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에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 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북한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한 상식 함께 알아보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되찾아 나가는 시간입니다. 탈북민 의학 한의학 전문의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북한 선교 목회자이신 임용석 목사님 한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구정도 지나고 이제 지난주 4일이죠. 2월 4일 입춘이었습니다. 절기상 입춘은 24절기의 첫 시작입니다. 봄이 온다, 뭐 다 아시죠? 입춘 뜻은. 네. 예부터 이 관습 중에서 또 입춘 대길 이렇게 붙이면 북에서도 많이 하십니까? 입춘 대길? 네,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요. 뭐 문에다 써 붙이거나 하는 거는 없죠.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사실 또 크리스천들은 뭐 이런 행위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입춘 대길 다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 계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북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정말 추운데 뭐 중강진이나 삼지연 이런 데는 춥죠. 4월 5월까지도 뭐 네. 정말 정말 춥지만 그래도 이제 해안가 쪽에 뭐 개성이나 또 이런 조금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북에 계신 분들도 계절 이제 절기생 입춘하면은 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뭐 물론이죠. 북한에도 입춘이 오면 뭐 겨우내 땅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벌레들이 기지개를 켠다 그러면서 돌아눕는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땅이 녹고 뭐 봄이 온다 이런 의미로 많이 통하고요. 우리가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자세를 바꿀 때 길게 기지개를 켜잖아요. 기지개를 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사실은 바로 어깨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억지스러운 뜻도 하지만 어깨 아픔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어깨 통증은 사실 다양한 진단명으로 불리울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실은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조금 폭넓게 진행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남이고 북이고 사실 이 어깨 통증 질환,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뭐 참 인생의 관문처럼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까지 오늘은 이제 보통 이제 다양한 증상 뭐 다 같은 어깨 통증이 아니다. 이 이제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치료법 고려의학을 통한 치료법이나 뭐 스트레칭 이제 체조죠 이런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어깨가 아프면은 보통 이렇게 또 뭉뚱그려서 뭐 어깨 통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마침 또 목사님 오늘 침 맞고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만 좀 뭐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아침에 되게 어깨 아파서 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약간 침을 맞고 찜을 뭘 받고 왔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뭐 좀 전문적으로 말하는 어떤 진단명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어깨 통증도 사실 진단명이 있거든요. 그 단순한 그 어깨 부위 통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그 통용되기는 하지만요. 통증이 왜 발생을 하는지, 또 발을 어떤 동작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또는 줄어드는지, 그리고 자세 변동이나 또 어느 시간에 제일 많이 아픈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깨 통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50견이에요. 우리가 50견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뭐 잘 알고 있고요. 50대가 되면 발생을 한다 해서 그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진단명으로는 어깨관절주의염이나 동결견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 외에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뭐 흉곽출구증후군이라든가 극상근염, 극하근염 또는 회전근개파열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이런 질환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깨 통증을 주증상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어깨가 아파요, 통증이에요, 50견이에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실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발생 빈도, 증상이 경중, 그 외에 뭐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진단인지 어떤 질환인지 그래야 거기에 해당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뭐 그냥 아픈 것만 봤을 때는 뭉뚱그려서 50견이라고 하는데 진단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 뭐 지금 않죠. 말씀하신 전 지금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흉곽 출구 증후군 네. 극 상근염 발음도 네. 참 어려운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증상 질환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뭐 그냥 어깨 아프면 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일반 환자분들이 매질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어깨가 아프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깨가 아픈지 또 어떤 진단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치료는 물론 재발. 그러니까 재활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지켜야 될 생활 규칙 이런 것도 주의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지켜도 재발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단명을 정확하게 아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어깨 통증이 그냥 이제 다 뭉뚱그려서 50견이다, 어깨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진단명 따라서 서로 이 치료 방법도 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깨 관절 주의염 이 부분은 뭐 정말 대본 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회전 근개 파열, 네. 흉곽 출구 증후군 어렵죠. 아 너무 말이 어렵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진단에 따라서 원인과 증상들 다를 테죠.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깨 통증이 대표 질환이죠. 어깨 관절 주의염 중 50견.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50세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만큼 사실 노령화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예, 많이 써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 관절이 노화돼서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 퇴행화되고 관절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게 돼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케이스로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을 깁스를 하고 있으면 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또 관절이라든가 인대들이 퇴행돼서 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때 바로 이걸 50견이라고 하죠. 많이 쓰면은 사실 좀 피해가긴 어렵겠습니다. 네, 50견 같은 그렇죠. 경우에. 예. 뭐 팔을 아예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이 노화 그리고 오히려 또 너무 안 썼을 때 운동 네. 부족 이것도 의미네요. 너무 네. 운동을 안 해도 또 이렇게 50견 올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야 이거 정말 생소한 명칭이에요. 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회전 근개 파열. 네. 이거는 또 어떤 어깨 질환입니까? 회전 근개가 장애돼서 아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 근개가 뭘까 하는 걸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회전 근개, 회전이라는 것은 돌린다는 거잖아요. 어깨 관절을 우리가 많이 돌리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는 것에 관여하는 근육이 4개 있어요. 예, 이름 좀 어렵지만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러한 근육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파열되거나 완전 파열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또는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깨 운동이 아무래도 장애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회전근개 증후군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어깨를 이 근육 중에서 크게 관장하고 있는 어깨 관절 운동의 이 네 가지 근육의 네, 네. 파열이나 혹은 뭐 부분적인 네, 파열 네.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또 어깨 통증 질환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고요. 50견이라 여기 두 가지 지금 알아봤는데 흉곽 출구 증후군. 네. 야, 이것도 뭐 만만치가 생소하죠. 않습니다. 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있는데요. 해부학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세부학적으로 어깨 그 위쪽 근육하고 그다음 첫 번째 갈비뼈 사이 여기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통해서 혈관이나 신경들이 발둑으로 쭉 이렇게 구멍으로 새어 나가거든요. 그 구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출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깨 통증. 아무래도 그게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되면 아프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걸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고 근육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일 때 이럴 때 이런 그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서 한쪽 팔을 계속 재성에 얼려놓고 있잖아요. 네, 안 좋죠. 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노동자들이 권고함을 개인이 다 메고 다녀요.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무겁게 권고함을 메고 다니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야, 복잡합니다. 이제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는 그 이름들, 뭐 흉곽, 출구,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오십견, 뭐 다양한 통증에 관련해서 어깨통증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인이 참, 이 원인 알아낸 우리 의사분들도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깨통증, 뭐 대한민국 뭐 성인, 남녀 할 것 없이 참, 뭐 거의 뭐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이거 통과 의례처럼 앓는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북에서도 어떻습니까? 좀 흔한 편일 것 같아요, 좀. 네, 물론 있죠. 북한에도 어깨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오십견처럼 노화와 관련되는 질환도 물론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흉곽 출구 증후군이나 이게 뭐 컴퓨터를 오래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사실은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일하는 도구들을 메고 다녀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 질환들을 앓게 되고요. 예. 당연히 북한에도 많죠. 그렇습니다. 뭐 또 이동할 때 이게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장시간 이렇게 뭐 한쪽으로 메거나 이러면 또 자세도 안 좋고 한쪽으로 너무 뭐 무리가 가면은 아무래도 이게 참 질환까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어깨통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들 이 원인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냥 뭐 이야기만 이렇게 나누고 끝나면 사실 저희 의미가 없는데 다음 주에 워낙 질환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치료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깨 질환, 뭐 습관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참 안타깝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무리를 안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 가지 또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이 모든 사람들께 사실 어깨 질환, 뭐 숙면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목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할 때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물리적인 이런 진짜 짐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 이거 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북에서도 이런 표현이 통용이 될까요, 원장님? 네, 수준이야. 뭐 마음속에 있는 짐이라든가 내려놔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인생의 또 짐과 같은 그 비유에 상응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역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29절,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깨도 무겁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도 상당히 많이 무거운 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짐인데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은 바로 죄죠.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반복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분. 인생에서 그냥 물리적인 짐이야 자동차 끌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이분이 지금 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뭐 와 그냥 나 그냥 구경만 할 때 이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신지 왜 이분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오늘 북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예수께로 와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져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저희가 집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좀 북에서도 영접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히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또 예수님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네.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예. 뭐 예수가 뭐 조선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예수님을 근데 이제 좀 방송 계속 들으시던 분들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지속적으로 청취를 하신 분들이라면 알 것 같은데 아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께서 방송하시니까 네. 이분들 함께 따라해서 영접하실 네.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삶, 생명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주인으로 받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인생과 생명과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과 삶과 생명의 왕자로 가지시고 저해해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를 원하며 그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혼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씻을 수 없는 통증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고 구원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깨 질환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또 예수 영접하신 분들 분명히 북녘땅에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희 또 김지은 원장님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어깨 통증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신학적으로 또 영혼의 건강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꾸며드렸고요. 탈북민 우리 고려의학 전문의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우리 한꿈교회 담임 목회자이신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 꾸며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과 또 아픔들, 하지만 그것들을 흘리면서도 계속 흘려야 하는 노동의 땀방울들, 삶이 참 고단하고 지치고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사람의 상상력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인정할 때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남환의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송 올려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전해 듣기 전에 성경 본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유능한 CEO나 사원을 뽑습니다. 스포츠에서 프로팀들을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실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를 자기 편으로 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18편 6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는 형님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에게 제압되어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면서 사울 왕에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 장군에게 비해 상대되지 않는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17세 작은 소년이 어떻게 270cm나 되는 거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활기를 잃어버리고 즐거움이 말라버린 이유는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생활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지는 마치 36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도살당할 양보다도 더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초라한 존재로 우습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패배의 위험에 놓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겐 사실 상대할 대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영원한 승자요, 영원히 축복자요, 영원히 형통자요, 영원히 잘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나를 과연 하나님이 위하실까? 예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위하실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을 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착한 행실을 조건으로 해서 함께 해주실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합격점수입니다.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의로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워지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을 식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걸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바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우리 인생의 좋은 환경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금을 우리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을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새해를 승리로 이끌고 나갑시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은 북한 전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낮 최저기온 영하 8도, 낮 최고기온 3도, 남포 영하 6도에서 2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2도, 강계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개성 영하 7도에서 5도, 함흥 영하 8도에서 6도, 해산 영하 24도에서 영하 7도, 청진 영하 8도에서 2도, 삼지연 영하 25도에서 영하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 서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날씨 예보였습니다. 절기상은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녘 땅 많이 얼어붙어 있지요. 하지만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 또한 거스를 수가 없고 다시 얼음이 녹는 해빙의 때가 오듯이 다시 박해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에 계시는 성도분들 주 안에서 존귀히 높임 받으실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참 빛을